신성한 종교 성지를 침탈하려는 사악한 무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의 대변인 다마.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박근혜 년의 무모한 사드 배치 광증이 이제는 신성한 종교 성지에까지 그 마술을 뻗쳐 종교인들은 물론 온 교리를 경악해 하고 있다. 박근혜 년은 남조선 각계각층의 항의와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끝내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성주골프장 바로 옆에는 원불교 4대 성지의 하나인 정산종사 생가가 자리잡고 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지란 정신적 지지로 신성한 예배의 장소로서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년이 화해와 일치, 평화의 상징인 원불교의 성지에 생명을 해치는 핵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아수라도 무색히할 희세의 야만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악행의 극치이다. 조선 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는 원불교의 성지에 대한 박근혜 역적 폐당의 무모한 침탈 망동을 원불교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후한무치한 종교 말살 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공화국 북반부 전체 불교도들의 이름으로 준결히 단죄 규탄한다. 알려진 것처럼 사드란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몰아올 전쟁 괴물이다. 재앙 덩어리 살인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면 원불교의 성지가 미군의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유사시에 열강들에 의해 핵전쟁에 초치가는 타격 대상으로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 박근혜 년이 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사드 배치 행위는 유신 독재를 찜쪄먹는 지랄발광으로서 종교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이고 덜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동족을 압살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신성시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종교 성지까지도 거리낌 없이 미 군사기지로 섬겨 바치는 박근혜 년이야말로 시세의 친미 4대 매국노 극악무도한 패륜패독한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천하 악기들의 사드 배치 망동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량자에 의해 오늘은 원불교의 성지가 날아나고 내일은 종교적 신앙 그 자체마저 완전히 짓밟히게 되며 결의의 삶의 터절인 삼천리 초국강토가 열강들의 각축전장으로 핵전쟁 마당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중생이 핵전쟁의 악몽에 시달리는 사발은 화택이나 다름없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이 화택 중생을 구제하고 화택 3계를 정토로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 발언하고 실천할 때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원불교인들은 박근혜 년의 악행은 원불교 성지를 강제로 침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원불교를 비롯한 남조선 종교계가 시대악에 맞서 과감히 떨쳐나선 것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들이 해야 할 너무도 응당한 본분이고 자비행이다. 인과 응보는 불법의 진리이다. 오늘 남조선 종교인들의 사드 반대 투쟁은 단지 성지 수호만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교리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인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기 위한 정의의 성전 애국의 족의 실천행이다. 조선 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는 성지 수호를 위한 원불교인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벌이면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모든 종교인들이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재앙거리인 박근혜 미친년의 사드 배치를 결단코 막아내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신성한 종교 성지를 모독하고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사악한 무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10월 7일 평양.